금관 금허리띠,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, 신라 5세기, 국보 191호와 192호. 황남대총은 남북으로 두 개의 무덤이 서로 맞붙어 있는 쌍무덤이다. 남분에는 왕이 묻혔고 북분에는 왕비가 묻혔던 것으로 추정된다. 이 금관은 북분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부인대라는 명문이 새겨진 은제 허리띠 끝 장식이 함께 출토되어 무덤의 주인공이 여자임을 알 수 있다. 금관은 관모, 관꾸미개 등과 함께 무덤 주인공의 정치적, 사회적 신분을 짐작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. 이 금관은 세 개의 나뭇가지 모양과 두 개의 사슴뿔 장식을 관태의 안쪽에 덧대고 금모 세 개를 박아 고정했다. 관태에는 상하의 가장자리에 두 줄의 연속 전무늬와 파도 모양 무늬를 한 줄씩 표현하고 그 가운데에 곱은 옥을 매달았다. 세움 장식의 작은 나뭇가지는 세 단으로 만들었고 각 단마다 비취색 경옥을 다섯 개씩 매달아 그 화려함을 더했다. 금제 허리띠는 허리띠에 물건을 주렁주렁 매달고 생활하는 북방 유목민의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. 가죽은 없어지고 금꾸미개만 남아있다. 드리개에는 옥, 물고기 모양, 손칼 모양, 수실 모양, 홀 모양 판 등이 매달려 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연모를 상징하는 것이다.